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박서영, 이영님, 그림 강경선의 김홍도입니다. 김홍도는 이른 나이에 직업 화가가 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천재 화가로 불렸어요. 그렇지만 재주를 믿고 개 이름을 피우는 화가는 아니었어요. 부지런히 그림을 그려 꽃, 나무, 새, 짐승, 사람이든 신선이든 못 그리는 게 없었어요. 김홍도는 우리나라 강산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개성 넘치는 분놀림으로 그려냈고 조선 사람만의 멋을 풍기는 독자적인 그림풍을 이룩해 우리나라 미술사를 빛내고 있답니다. 그럼 김홍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 홍도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책을 읽다가도 동무들과 놀이를 하다가도 사람이든 나무든 제 눈에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림을 그릴 때면 다른 무엇을 할 때보다 신이 났거든요. 홍도의 그림을 보는 이들은 혀를 내둘렀어요. 어린아이 솜씨 같지 않군? 맞아! 아, 그 신이 그린 것 같아! 어른들의 칭찬에 홍도는 더 신이 나서 자꾸자꾸 그렸어요. 땅바닥에도 그리고 종이에도 그렸어요. 동네 강아지도 논밭의 소도 척척 그려냈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김홍도의 어릴 적 모습이었어요. 그 무렵 홍도가 살던 안산에 강세황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시도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그림을 보는 눈도 뛰어나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보았지요. 그런 강세황이 홍도의 그림을 보더니 입을 딱 벌렸어요. 이 녀석? 솜씨가 여간 아닌걸? 이건 하늘이 내린 재주야! 이제 막 전니가 빠지기 시작한 7살 홍도는 강세황의 집에 드나들면서 그림을 배우게 되었어요. 홍도는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고마웠어요. 강세황은 가르칠수록 실력이 쑥쑥 느는 홍도를 흐뭇하게 바라봤지요. 두 사람은 그 뒤로도 정겹게 서로를 아끼며 지냈어요. 김홍도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궁궐에 뽑혀 들어갔어요. 나라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화원이 되었지요. 화원은 궁궐 안팎에서 벌어지는 행사도 그리고 궁궐을 꾸밀 나비와 꽃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도 화원이 하는 일이었어요. 김홍도는 어느 하나 빠지는 구석 없이 뭐든지 잘 그렸어요. 동물이면 동물, 풍경이면 풍경, 인물이면 인물, 무얼 그리라 해도 멋지게 그려냈죠. 김홍도는 임금의 초상화를 잘 그린 상으로 벼슬을 받았어요. 궁궐의 밭과 채소를 돌보는 관청에서 일을 맡은 거예요. 이곳에서 뜻밖의 스승 강세황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강세황이 김홍도의 윗자리로 온 것이었죠. 강세황은 이미 나이가 많아 때로는 맡은 일을 힘겨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김홍도는 스승의 일을 도와드렸어요. 김홍도는 그쯤에 벌써 뛰어난 화가로 이름을 얻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김홍도에게 부탁해서 그림을 바꾸는 강세왕에게 가서 시를 써달라, 그림풀이를 써달라 조르곤 했어요. 김홍도의 그림을 누구보다 잘 풀이할 사람은 강세왕이었으니까요. 다정한 스승과 제자는 그림을 함께 그리기도 했어요. 소나무 아래 호랑이라는 그림이에요. 32년이나 차이 나는 스승과 제자는 그렇게 정을 이어갔답니다. 김홍도는 누구에게나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임금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라고 해서 으스대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김홍도를 너나 없이 다 좋아했어요. 키 크고 잘생긴 김홍도를 신성 같다고들 했어요. 맑은 얼굴에 꼿꼿하게 앉은 모습이 정말 그랬지요. 김홍도는 검은 고와 비파, 퉁소, 생황 같은 악기를 잘 다루는 멋쟁이이기도 했어요. 어떤 이는 김홍도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옷 같은 모습, 난초 같은 향기가 들은 바보다 훨씬 낫구나. 군자의 모습이로다. 군자란 마음이 곧고 예의 바르며 어진 선비를 말해요. 김홍도는 양반 출신은 아니지만 신선이니 군자니 하는 말을 들을 만큼 마음이 어질고 점잖았어요. 김홍도는 금세 임금 눈에 들었어요. 그림 보는 눈이 밝은 임금, 정조 말이에요. 정조는 화원들의 그림을 일일이 살펴보고 나서 잘된 것은 칭찬하고 시원찮은 것은 야단쳐 내치기도 했어요. 누구보다도 매서운 평론가였죠. 그런 정조가 김홍도를 애지중지 아낀 거예요. 정조가 세손 시절 김홍도가 초상화를 그린 후부터 눈여겨보았대요. 정조는 그림 솜씨도 기특한 데다 선비처럼 곧고 상냥한 김홍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임금은 그 후 30년간 나라의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김홍도에게 맡겼어요. 김홍도는 재주가 특별하니 화원들이 매달 치르는 시험도 면제해주고 내가 부르면 바로 달려올 수 있게 다른 일은 시키지 마라. 임금이 하도 자주 찾으니 김홍도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궁궐에서 자는 일이 많았답니다. 김홍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의 은혜가 사무치게 고마웠어요. 절로 신명이나 붓질을 멈추지 않았죠. 하루는 정조가 궁궐 벽에 신선도를 그리라고 명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신선처럼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을 담아 신선도를 즐겨 그렸어요. 정조는 희게 회칠한 커다란 벽에 바다 위를 걷는 신선을 그리라고 했어요. 김홍도는 한참 동안 벽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문득 커다란 붓을 휘둘러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그렸어요. 구름처럼 일렁이는 파도 위로 걸어가는 신선들을 순식간에 그렸죠. 벽에서는 거센 파도가 이는 듯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또 정조 임금이 불렀어요. 궁궐에만 있으니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답답하구나. 홍도 네가 좀 그려오려무나.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하느니. 김홍도는 당장 궁궐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장터며 나루터, 논밭을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들 표정이며 몸짓을 살폈어요. 원래 다정한 성격이라 그런지 길 가다 만나는 아낙네, 아이들, 농군들에게 깊은 정이 솟아났어요. 그림에도 김홍도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죠. 어머! 이 아이 하는 짓이 꼭 우리 개똥이 같네. 어, 동네 장터 풍경이랑 똑같군. 똑같아. 여인들도 아이들도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손뼉을 치며 턱이 빠지게 웃었어요. 거울을 본 듯 바로 자기네들 모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사진 속에 재미있는 장면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엄한 임금 정조도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웃음을 참을 수 없었대요. 인물 하나하나가 생생할 뿐더러 속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전에도 사람들 생활 모습이 담긴 그림은 있었지만 누구도 김홍도만큼 재미나게 그리지는 못했어요. 누구도 조선 백성의 모습을 그렇게 실감나게 그리지는 못했지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을 풍속화라고 한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김홍도의 풍속화가 조선 최고라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한 번은 정조가 김홍도를 불러 이렇게 명했어요. 금강산이 그리 아름답다는데 경치가 궁금하구나. 홍도 네가 가서 똑같이 그려오너라. 나란 일만 아니면 나도 한번 가보면 좋으련만. 김홍도는 또 신이 나서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어요. 금강산의 모습을 빠짐없이 그려서 임금께 바쳤죠. 스승 강세왕은 김홍도가 그린 금강산 그림을 보고 이렇게 감탄했대요. 만약 강과 산에 신이 있다면 자기 얼굴을 꼭 담게 그린 이 그림을 보고 즐거워했으리라. 정조는 김홍도가 그린 금강산을 보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금강산에 놀러가서 경치도 보고 나룻배도 타고 정자에 올라 시도 한 수 지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김홍도의 산수화는 그렇게 고즈넉하고 다정했답니다. 김홍도는 그림을 잘 그린 공으로 충청도 연풍이라는 마을에 사또가 되었어요. 양반도 아닌 화원에게 그런 벼슬은 당치 않다며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홍도는 몹시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연풍에서 태어난 아들의 별명을 연목이라 지을 정도였어요. 연목이란 연풍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다 라는 뜻이랍니다. 연풍 옆에는 경치 좋기로 유명한 단양이 있었어요. 어쩌면 정조 임금은 단양의 경치를 그려 바치라고 김홍도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김홍도는 짬이 날 때마다 바쁘게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렸어요. 연풍의 사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정조는 나라에서 벌인 큰 행사 그림을 김홍도에게 맡겼어요. 정조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고 어머니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화성에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죠. 김홍도는 다른 화원들과 힘을 합쳐 8폭이나 되는 병풍 그림을 완성했답니다. 이렇게 크고 자세한 그림을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깨알같이 많은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나 표정이 모두 달라요. 너무 많은 일을 해서일까요? 김홍도는 병이 났어요. 병이나 쉬는 동안에도 김홍도는 그림을 그렸어요. 벼슬자리에서도 물러난 터라 처음에는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금강산 그림도 보이는 풍경 그대로 그리지 않았어요. 김홍도가 마음 가는 대로 그린 금강산 그림은 예전에 그린 그림과는 달랐어요. 대충 그린 듯하지만 붓질이 훨씬 더 자신감 넘치고 대담했어요. 임금께 바치려고 그릴 때는 보이는 것 하나하나를 빼놓지 않고 그리려 애썼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변에 있는 걸 생략할 건 생략하고 강조할 건 강조했어요. 군더더기를 빼고 나니 놀랍게도 금강산의 분위기가 더 잘 전해지는 듯했어요. 금강산의 부는 바람까지 느껴지네? 사람들은 김홍도의 그림을 오래오래 들여다보며 흐뭇해했어요. 김홍도는 조선의 경치를 가장 조선답게 표현한다는 칭찬을 들었죠. 김홍도는 어느덧 나이를 먹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스승 강세왕도 세상을 이미 떠났고 몇 년 뒤 정조도 세상을 떠났어요. 정조 임금의 죽음은 갑작스런 것이었어요. 전하마저 가시니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이제 누가 내 그림을 그토록 알아주겠는가. 김홍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어요. 든든하게 돌봐주던 정조 임금이 안 계시자 세상 인심도 달라졌어요. 그동안 시샘하던 사람들은 김홍도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림을 그려달라는 사람이 없어 먹고 살기도 팍팍해졌죠. 밖에 없는 아들의 서당 수업료 낼 돈도 없었대요. 김홍도는 세상살이가 쓸쓸해졌어요. 가을바람 소리에 붙이는 그림이라는 슬픈 그림을 그리고 난 얼마 뒤 김홍도는 세상을 떠났어요.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조선을 조선답게 그린 최고 화가의 죽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하지만 김홍도가 남긴 그림은 조선의 산과 강, 조선 백성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우리 곁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미소를 머금게 하죠.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